보겠지 못하는 여자 만나면 돼. 의미 없이 또 다른 남자 만나 뻔하겠지. 잡지 못하게 yeah, yeah. 뒤도 돌아보지 마. No way yeah. 난 그렇게 좋은 사람 아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너 착한 척 뚜뚜루뚜뚜. 우린 원래 그런 사람 본색. Yeah, yeah. 가벼워졌잖아. Goodbye. 이제 알아 나란 사랑 더 의미 없단 걸 느껴. 너도 잘 알잖아 난 원래 그런 놈. 순진한 척 네 뒤에서 늘 더럽지.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무슨 사랑. 그저 너 내게 철진한 장난감. 밤새 술 마시고 딴 여자랑 놀고 아침이 되면 토해낸 네 사진 기억도. 이렇게 난 버려가겠지. 너 다른 놈과 사랑하겠지.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마라. 너 착한 척 뚜뚜루뚜뚜. 그런 사람 본색. Yeah, yeah, yeah, yeah. 널 사랑한 걸 지워. You. 네 전화번호 지워. 지워. 모르게 우린 안 돼. No, no. 원래 그런 사이. Bye bye. 몰래 널 따라 걷다. 까마득한 네 뒷모습. 빌줘 Someday 언제야

멀어지는 너의 뒷모습 친구할래요. like it lives right between us. But now it all good, babe. Run that back up, babe. Play me close. Cause girls like you run running, guys like me descend down. When I come through, I need a girl like you. Yeah, yeah, girls like you love fun, and yeah, me too. When I want, when I come through, I need a girl like you.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I need a girl like you,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I need a girl like you. I spent all last night on the last night to you. Oh, took a whole day off trying to get way up. Ooh. Ooh, we spend the daylight trying to make things right between us. But now it all good, babe. Brother, back up, babe. Play me close. Cause girls like you run running, guys like me descend down. When I come through, I need a girl like you, yeah, yeah. Girls like you love fun, and yeah, me too. When I want, when I come through, I need a girl like you,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I need a girl like you,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I need a girl like you. 밤이 특별해진 건 그때 때문이야. 전과는 달라진 시선 바라본 하늘은 멋져. 그대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궁금해져. 무엇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 둘이서 예쁘게 서로 바라보며

지나 너를 찾고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본문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설레이던 그날도 취했었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이면 넌 나에게 매일 첫사랑 봄눈이 오듯 그렇게 나는 기다려 슬퍼울던 그날도 비틀댔던 그 밤도 마음이 이상해 바람 불어올 쯤 익숙함의 외면에서 너를 울려 후회됐었던 아프게 했던 미안한 그 말이 내게 돌아올지 몰랐어. 시간이 내게 돌아와 준다면 네가 와준다면 하루하루 내가 다시는 울지 않게 널 안아줄게. 혼자 하는 다짐 속에 너를 느껴. 스치기만 해도 뭐 이렇게 떨린지 넌 정말 내 맘을 깨워 이르고 잎처럼 또 자국자국자국 내 안에 쌓인 너. I'm so fine, look so fine, 예뻐 보여 갈수록 사랑받는 좀 수많은 사람들 중 그대만 우주에서 제일 멋진 건지 Just tell me why. 꽃길만 걷고 싶은 그대와 사랑만 받고 싶은 소녀가 사랑으로 만든 길 잊을만해 발걸음을 남겨줘 눈을 떠도 옆에 너의 길 이러다 내 두 눈이 멀겠어 눈부셔 넌 빛을 머금은 걸까 성큼 다가온 노란 귀족 이제 넌 손을 뻗어 Esta noche queremos ser parte de tus sueños. Deja que la noche te cubra mientras escuchas a las estrellas. Gracias por acompañarnos. Hasta la próxima. ¿Te gustan las historias de terror? ¿Historias de miedo para contar en la oscuridad? ¿Te gusta el miedo? ¿Y disfrutar de canciones de K-pop?